마치 초조하여라.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.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꽃속에 숨었네. 코스모스 한들 아래 피어있는 길,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. 걸어갑니다.